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채널K를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시작합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예, 네, 날씨가 어저께도 덥더라고요. 날씨가 많이. 근데 오늘은 더워졌습니다. 약간 좀 풀린 거 아니야? 어저께 막. 바람이 오전에 좀 살짝 불어서 습도가 좀 낮아지긴 했는데, 어제 저녁에는 비가 살짝 오고 나서 습도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가? 네, 근데 이제, 날씨 좀 오고 나서 좀 이렇게 했는데, 메르스도 좀 주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데, 습기만 들어오면 이제 메르스는 좀 죽는 거로 했는데, 아, 이거. 박테리아가 아니고 바이러스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시장 상황 잠시 좀 훑고 넘어갈까요? 전체적인 그림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외국인이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 매도 만 안 해주니까 그래도 종목 반등하는 것들은 그대로 반등합니다. 어제 그 보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에 뭐 별거 있습니까? 제약바이오만 주식이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만 지금 주식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주 아프리카 TV, 뭐 쇼박스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소비 관련된 주식. 쇼박스 이름이 바뀐 거죠. 쇼박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미디어플렉스가 이제 쇼박스로 중국 그걸 안 바꿔 그럼 어떤 거? J컨텐트리. 메가박스는 메가박스로 바꿀까 이러면? 바꿔버려? 메어박스로. 거기는. 아, 근데 그거보다 그거 더 큰 회사가 있으니까. 아, 그건 이제 그 중앙지주회사 뭐 이런 중앙지주회사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여전히 이 중국 관련주,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이거 외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뭐 탄력적이다라는 쪽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징주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 물론 극장도 덜 가지만 극장, 우리나라 극장보다는 중국의 극장 수요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 메르스 때문에 그 CJ CGV 많은 파는 거는 어이가 없다 그랬는데요. CJ CGV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동부증권에서 한마디 했어요. 뭐 중국의 성장성 너무 심하게 쓴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그런 게 오늘 아침부터 쭉쭉쭉 올라가면서 저희가 아침 시작할 때 +2%, 저희가 한 9시 20분 전에 방송할 때 4% 정도였거든요. 네. 4-6% 그랬는데 13%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CJ도 밀려 올라갑니다. CJ. CJ도 7%까지 올라가고요. CJ 헬로비전은 별로 안 올라가네. CJ 헬로비전은 지금 12,650원,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또 특징들을 보면, 그래도 오늘 그런 관련들,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호텔신라는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네. 우리 전형 회화, 교수 회동을 하면서 제가 호텔신라 보니까 사람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 올라가잖아요. 말 나온 김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어떤 거예요? 지금 한국인 관광객 주소가 이제 8만 5천 명. 네, 감소세? 이렇게 감소세 나오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한국인 관광객 8만 5천 명이 얼마나 이제 큰 그 영향을 주는 숫자일까?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지금 뭐 중국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중국인 관광객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 한 140만 명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인의 지금 그 숫자를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4월 달에 이 정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4월 달에 들어온 게 지금 보게 되면은 138만 명. 그러니까 중국인이 64만 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라고 보시면 46%죠. 구성비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또 하나가 밑으로 쭉 내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데이터를 볼 텐데, 주요 국가별 통계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140만 명 들어왔죠. 네. 근데, 전년 대비해서 이게 한 10%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전체 국민 해외 관광은 오히려 26% 증가를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은 더 많어, 아직 지금. 그러면. 네, 나가는 사람이 더 많고요. 네.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한번 볼 텐데. 네. 밑에 보게 되면 1월부터 4월까지. 네. 이제 누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누계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4월까지 459만 명이 나갔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 아,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입국이 10% 정도 증가했고요. 물론 여기서 8만 명 정도 감소하게 되면 네. 숫자가 전년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해요. 그죠? 네. 하지만 이게 뭐 급격하게 감소돼갖고 뭐 반토막이라고 관광객이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이따 또 네. 제가 또 2부 네. 시간이 하고 내면 제가 시간 내면 제가 어제 또 탐방 또 갔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좀 실망했어요. 네. 너 누가라도 혹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인지 있을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대로. 근데 네. 롯데 갔을 때보다 좀 많고요. 역시 제가 어저께 사진가도 찍어왔어요. 제가 12,000원 막 돈 냈는데 그 15,000원치 그 쿠폰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왔는데 그 사람이 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죠. 근데 아까 제가 저도 좀 통계를 알고 있는데 1월부터 5월까지요. 네. 1월부터 5월까지 입출구 합으로요. 합으로 네. 지금까지 1월부터 5월까지 전년 대비 17.5% 늘었어요. 입출구 합입니다. 합. 근데 6월 달 들어서는요. 증가인데 5%대로 훅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출국자도 마이너스 난 날이 많아요, 지금요. 근데 그게 작년이랑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게요. 작년에 6월 초인가 그게 그 무슨 연휴가 끼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작년이랑 기저효과 약간 다르긴 한데 여하튼 5%대로 확 줄어들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증가 수요일까지가 통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증가가 저조된 것도 아니고 현재 네. 숫자를 보게 되면 네. 그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나가 보면은요. 예. 사람이 엄청 없는 건 사실. 없는 건 사실이죠. 네, 네. 외국 사람이 없는 건 사실이겠고요. 그리고 그 어제 그 중국인 우리 가이드분하고 이제 확인을 했지만, 뭐 중국인이 줄지 않았냐? 그랬더니 전혀 줄지 않았다. 에 그건 한 얘기고, 자기 있으니까 조금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분이 바쁜 분인데 거기 가서 네. 알바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일이 없어서 알다 그러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네. 일을 많이 준 건 사실. 근데 그 지난 제가 롯데 그 면세점 갔을 때 충격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많았는데 다만 제가 물건을 물어보고 상담할 때 원활히 됐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 한참 많을 때보단 절반 정도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잠시 또 후에 제가 또 찍어온 사진도 있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종목설전 시간입니다. 어떤 분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 이미 네. 방송을 통해서 증명된 증명 평생 돼 있어 이미. 박학 우리는 박학 다식하지만 저분은 네. 박학 소식하시는. 저분 다식하시나? 네. 어제 무지하게 먹었는데 네. 박학 소식하시는 네. 네. 김종효 전문위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드십니까? 전 뭐. 미식과 대식과 굳이 따지자면 네. 뭐 중간정 영역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각 중식하시는. 이성 대표는 네. 술도 좋아하는. 저 술 안 좋아한다니까요. 네. 안 좋아하는데도 이렇게 마시는 거 보고 평균을 위해서. 평균을 희생하는 거지. 희생. 이 한 몸 희생하는 거죠. 예. 네. 네, 오늘도 한두 가지 정도 주제였는데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네. 하는 석유화학 요쪽 얘기 많이 이슈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얘기 좀 풀어주세요. 일단 산업연구원의 리포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 네.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대부분의 이제 국내 증권사들 리포트는 네. 석유화학 업종의 이익 증가 측면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네. 이 산업연구원의 제목 자체가 차이나 리스크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대응 방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제목 자체가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리스크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리포트 내용을 준비된 그림 몇 가지를 통해서 좀 보시죠. 네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매출과 이익 증가율인데요. 전반적으로 감소 추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도 줄고 있고 이익도 감소하고 있다. 네. 자, 이것이 왜 이런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석유화학 제품의 중국 수출 증가율이 워낙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중국 쪽으로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흐름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고요. 네.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고정 투자가 AIIB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 자체의 모멘텀이 과거처럼 커질 수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데 네. 최근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워낙 안 좋았던 흐름보단 그래도 개선되었다. 주가는 너무 싸다. 그래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 분명히 과거 대비 성장 동력이 엄청나게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크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중국의 주요 화학 업체들 화학 제품들의 자금률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64%에 불과하던 게 작년 기준으로 80%, 올해 기준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제품들의 중국 수입은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좀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업체들의 근본적인 리스크가 이 리포트에선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 해결 방법은 그럼 뭐냐? 신소재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과요. 네. 그리고 좀 더 국가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래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이쪽 보면 약간 좀 무섭잖아요. 레포트 대목부터가요. 근데 증권 업계도 완전히, 완전히 갈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상황 좀 전체적으로 이런 마진까지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주요 제품인 에틸린과 나프타의 마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예, 예. 그럼 유가가 떨어지니까 마진이 뭐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유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부분을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레벨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 수준에서 계속 흘러간다면 뭐 네. 큰 흐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한국의 석유화학 시장은 여전히 공급 부위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거죠. 아유, 그러면 네. 남는 물량을 어떻게든 수출로 밀어내야 되는데 네. 주요 수출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이 이렇게 이제 투자 축소, 그다음에 로컬 업체들의 약진이 나타나는 양상으로 간다면 결국은 추가적인 성장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전략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신소재 쪽으로 적극적으로 런칭하고 있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되느냐, 국내 네. 회사들 중에. 그 중에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건 LG화학 정도, 그리고 네네. 삼성 SDI 정도가 그나마 이제 배터리 쪽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이고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 뭐 추가 반등이 2분기 실적 확인 정도에 따라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해외 업체에 대한 인수라든지 추가적인 비용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이루어내지 않으면 과거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받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한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2분기에 실적 피크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제한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딱 이거잖아요. 네. 지금 보면 저 이제 그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도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이 한 그 산업연구원이나 김정희 의원님 말씀은 이제 약간 좀 보수적인 쪽으로 보는 쪽에 레포트 쓰는데 있는데 그쪽에 이제 편을 좀 줄어주는 건데요. 이제 아까 LG화학이나 삼성에 쓰는 말이 되지 않은데 지금 제일 그 키는 적이잖아요. 롯데케미칼에 네. 완전히 갈리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저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중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뭐 타이탄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말레이시아 업체 인수를 해서 충분히 네. 업력을 넓혀놨다라는 것과 해당 상품, 지금 롯데케미칼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해당 상품의 마진이 좋아졌다라는 네. 것인데요. 네. 정확한 표현을 해야죠. 좋아졌다가 아니라 과거 대비해서 조금 나아졌다가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과거의 저평가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나 예. 과거만큼의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회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단기적인 반등이 쉽게 꺾인다라고 보진 않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아마도 탄력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 너무 이쪽으로 쏠려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쏠린 수급 자체가 또 빠져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네, 커질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이게 네. 이성 대표는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그나마 그 공부를 잘 안 했더라도 화학 공부 배운 사람이잖아. 해다가 배우면 뭐해. 드랍했어. 학점 받긴 받았어. 학점은 받았죠. C 이상은 받았어, 그래도? 아, B만? C가 없습니다. 그럼? 성적표에, 대학교 성적표엔 C가 없어요. B? 아, 4.0으로 봐, 졸업했어. 몇 점 만점에? 4.5에. 아, 깜짝 놀랐네. 네. 그러면 대부분의 A 마이너 그런 거야? B 플러스? 네, 네. 진짜로? 예. 네. 그러면 우리보다 네. 낫잖아. 네. 그 얘기 좀 해줘. 에틸렌이나 고개 헷갈려. 그 뭐죠? 이게 뭐, 여기 뭐 두 가지 방식 따랐잖아. 그 네, 이게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대우증권에서 그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그 낸 건 투자 의견에 대한 IP야? 쪽을 낸 건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비중 확대 네. 아니면 이제 중립적인 그런 이제 의견에 대한 쪽을 제시를 했는데 네. 요 그림 하나로 예쁘게 잘 설명이 된다라고 봅니다. 걔가 40만 원 간다고 했던 애 아니야. 네, 네.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을 이제 크게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네. 저유가 시대의 화학 업종과 이제 고유가 시대의 화학 업종. 그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과거의 밸류로 회귀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거의 근거는 이거죠. 네. 과거처럼 고유가로 가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제품 가격에 대한 상승의 한계가 있다. 스프레드로만 먹어야 된다라는 네.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의 에탄 크래커가 2018년도에 가동이 되지만 그 물량 소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탄크러커가 가능될 때는 다시 한번 그 제품 가격에 대한 조건이나 시장 조정이 오겠지만 그래도 다시 소비가 회복을 할 거다. 그러니까 비에틸렌 업황 개선이 본격화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쪽에 대한 회복기에 대한 구간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시각에 대한 쪽이 일단은 뭐 KDB 대우증권에 대한 시각이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겠네요.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네. 나쁘진 않다. 왜냐면은 네. 사실 여기서 비에틸렌 다운스트림 공급 확대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쭉 빠졌는데 최근에 이 부분은 어쨌든 회복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어쨌든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화학 업종에 대한 쪽에 대한 시각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문제 뭐냐면 2011년도 이후 증설이 지연이 되면서 네. 에틸렌 가동률이 90%대로 지금 상승이 됐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증설을 안 했던 거거든요. 아니면 네. 미루거나. 근데 네. 이제 그런 이슈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사실은 근데 이게 언제냐면 네. 2007년도에도 그 네. 얘기가 있었어요. 6년도, 5년도에도 네. 10년 전에 네. 중동 그때 시장도 엄청 좋을 텐데 주가도 좋을 텐데 주가가 안 좋을 때 안 좋을 그때 때? 뭐라 그랬냐면 네. 화학 업종 끝났다라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네.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중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동 크래커들이 많이 했던 얘기 들었네. 예, 예, 그때 예, 예. 시작이 되면서 화학 업종 안 된다는데 그때 화학 업종이 엄청나게 뽑아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얘기했던 중동 크래커 얘기했던 분들이 다 집에 갔었거든요. 예, 예. 이번에도 이제 과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화학 업종 또 안 좋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이게 보게 되면 의외로 또 이렇게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때 2006년도 7년도에는 중국에서에 대한 산업재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 네. 지금은 산업재 사이클에 대한 쪽은 아니기 때문에 네. 과거와 같이 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 투자 패턴 자체가 네. 이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쪽으로 왕창 늘리는 것이 아니라 네. 아직 소비에 대한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일단 네. 두 분 얘기 듣고 보니까 네. 40만 안 가겠네. 조금은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내가 그리고 네. 뭐 그 NH가 20만 원 썼잖아요. 세라면서. 네네. 네. 아 그걸 한편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위 아니면 아래지 뭐야. 네. 아 내 소스 의견인데 하여튼 산업연구원은 말을 공무원이지만 네. 중립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요. 그렇죠. 네. 좀 신뢰성이 약간 더 가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이걸 갖고는 대우냐 네. 지금 하여튼. 한쪽은 대우 상당 부분에 된다고 그러고 있고, 지금 그 산업연구원 그쪽이랑 지금 보니까, 그, 특정 증권사 말씀드리면, NH 투자증권. 예전에 우리 투자증권이잖아요. 실제 네. 놈들이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요번에 한국투자증권이 또 붙었거든요. 그니까 NH가 네. 그 정도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도 에둘러 세리아. 네. 그 업황 얘기 나는데요. 네. 그게 다 산업연구원이랑 한 판. 단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아, 저는 하여튼 근데 그게 안 가면 저는 롯데케미칼 안 가면 시장 재미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은 아예 그냥 비중 축소 의견을 내버렸죠. 네, 그 석유학 전체를 그냥 네. 몽땅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렸어. 거기는 아예 그냥 다 비중 보내버렸어? 축소를 내버렸고요. 한 방에 보내서 한 방에. NH 투자는 셀 내기네, 셀 했다, 셀. NH 투자도 셀. 어, 네. 보여드려. 네,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네. 화학 업종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인데요. 네. 하락되는 비중 축소. 아예 이렇게 의견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NH 투자증권에 네. 보여드려. NH 투자증권을 좀 찾아야겠네요. 아니, 네. 거기 들어가서, 기업에 들어가서요. 롯데케미칼. 근데 롯데케미칼만 거기는 파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롯데케미칼이지. 말씀하셨던 네. 대로 저거 뭐 저런 건 필요가 없지. 저거 뭐 네. LG나 삼성에서 약간 다른 개념. 여기는 아예 그냥 보고서 자체가 이것도 셀. 셀이잖아요. 증권사에서 보기 드문 보고서 셀. 하얀. 셀 나왔잖아, 20만 셀. 원. 셀 20만 원. 이 용기 있는. 근데 네. 우리는 이제 키움은 바이. 내가 좋아하는 바이 애가 있는데 어디 갔지? 네. 손 모시기 있는데. 네네. 손 모시기. 손? 손 모시기 있는데. 손영주 교보증권? 그 손 아닌데. 누구? 손지우. 손지우? 손지우 내가 좋아하는데. 응. 내 인지 아는 친구인데. 네. 얘는 딱. 야, 이 친구 대단해. 아, 목표 주가도 그냥 30만 원 딱 나오잖아. 30만 원까지 살 거 없다는 거지 지금. 심지어 메리츠는 스트롱인데 스트롱 바이 40만 원. 그러니까 누가 네. 하나 죽는다니까. 집에 가는 거네. 황유식은 스트롱 바이고 누구는 셀이고 난리도 아니네 여기 지금. 손지우의 형이 있는데 네. 이 사부가 있는데 네. 사부가 누구냐면 어. 사부가 누구냐면 자 이런 거 다 알아요. 에? LIJ가 있네. 여기, 네, 제가 네. 있는 사람이 바이오견이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파가 있는 거야? 파가 있어요, 여기요. SK 출신 애들이 좀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그쪽 네. 있죠. 그,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출신이 있듯이 네. 이쪽에는 네. SK에서 일했던 애들이 지금 팔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쪽이 좋다 그러네 지금. 딱 봐도 느낌에. 아, 느낌 좋아 그래.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반대로 또 이제 메리츠의 보고서는 네. 그냥 바이가 아니고 스트롱 바이. 스트롱 바이 40만 원. 아, 스트롱 바이라 셀을 둘째 한 명 보내드려야지. 뭐. 아니, 왜냐면 이게. 보내드려야지, 이게 깔끔하게.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가 네. 되게 쉽지가 않은데. 아, 근데 쉽지 않다고 해서 네. 계속 재밌다 그러는 거잖아. 지금 보면 여기는 셀이고, 여기는 네. 스트롱 바이고. 네. 아, 네. 재밌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구글이 에너지 쪽 투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예, 애플은 또 뭐 한다 그러는데. 그 얘기 좀 해보죠. 그 오늘 CNBC에서 나온 그 기사를 보면, 네. 구글이 케냐의 풍력 에너지에 사상 최대 금액을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케냐 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고요. 네. 뭐 구글 쪽에서는 뭐 노코멘트에 가까운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IT 기업들이 이쪽에 엄청 투자하고 있거든요. 뭐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네. 이쪽에 이제 돈을 좀 뭐 심한 표현으로 쏟아붓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도대체 왜 네.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네. 그 전에 이제 구글에 최근에 이제 부각받고 있는 인물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구글의 홈페이지 한 명의 이제 CEO급 사람이 새롭게 들어왔는데요. 이름은 네. 크레이그 베렛 부사장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담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네트워크하고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구글에서 네트워크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다. 좀 생소한 그런 그러니까요. 부분인데요. 네. 준비된 글을 먼저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그린 에너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뭐 구글 파이버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이쪽에 투자하기보단 오히려 아프리카라든지 네. 신흥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구글이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일단 표면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네. 아니면 인터넷이 보급 안 된 지역에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제 생각엔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공공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공공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 여기에 지금 구글이 진출을 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뭐 구글 파이버 같은 것들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기존 이제 사업자들 때문에 넓히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유럽 같은 쪽에서는 돈을 더 내고 있거든요. 네네. 망 중립성에 뭐 위배된다고 해서 오히려 돈을 구글이 뭐 프랑스 텔레콤 이런 쪽에 더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구글이 일부 신흥 지역에서는 공공재를 아예 스스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형태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독특한 게 많죠. 이제 구글 솔라 같은 경우에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구글이 만든 데이터 센터를 전부 운영하는 전력을 네. 미국의 공급업체, 미국의 유틸리티 업체들이 공급하는 전력을 쓰지 않고 네. 스스로 해결하겠다라는 네, 것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비행기처럼 생겼죠. 마카니 파워를 인수해서 이 부분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풍력발전기입니다. 저게요? 생긴 게? 네, 풍력발전기인데 이거 하늘로 띄우는 거죠. 왜 하늘로 띄우느냐? 하늘에 바람이 더 많이 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구글이 기존에 얘기했던 에드워드 벌룬 같은 것들을 같이 네. 붙여서 해버린다면 예. 이게 지금 하늘에 떠서 스스로 전력을 만들고 네. 거기에서 대규모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일종의 와이파이 망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구글이 기존에 이제 구글 벌룬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벌룬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풍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풍선 띄워서 사람들이 이제 위성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처럼 넓은 지역을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망을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요. 이 마카니 파워에서 만든 이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떠서 기류가 심한 곳에서 정말로 돌리면서 네. 전력을 발생시키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 와이파이 망이 만약에 같이 붙게 된다면 구글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X의 일환으로 무언가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은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같은 것들이 워낙 변해서 변동성 자체는 있지만 만약에 진출하게 된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모델들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 대표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은 아니 뭐 그 그린 에너지 뭐 구글이 한다니까 네. 하는 거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아직까지는 당장 좀 와닿기는 어려운 게 앞에서도 보셨지만 어제 이제 제7차 수급 전력 계획안에서 보게 되면 네. 우리하고는 약간 좀 먼 얘기니까 네. 좀 부러울 뿐이고 그러니까 네.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네. 이제 그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원하고 식량 네.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쥐고 이제 흔들었을 때 네. 금관 인프라로 가져갔을 때 이제 그 국가도 이제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상대적으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예. 좀 한 나라 같은 거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거기다가 얘기 났던 대로 그 요번에 그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 하면 알뜰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알뜰폰을 하는 게 MVNO가 결국 한국말로 알뜰폰인데 구글이 알뜰폰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난 근데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네. 이찬진 씨 요즘에 뭐해? 예전에 그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찬진 씨가 유명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찬진이 뭐 한다고 그때 한글과 컴퓨터 팔면서 전력망 네트워크 하겠다고 했거든요. 어쌍팔년도에? 네, 그때 네. 그때 10년 전에 벌써 전력망 네트워크 하겠다고 그래갖고 아, 지금 정말 뭐 하시나? 그래서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게 왜 안 되지 상용화가? 나 그래서 되게 궁금했거든 그게 네. 왜냐면 전력망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네. 뭐 저, 하나 어쨌든 간에 통신선이 이제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사물인터넷도 필요 없잖아 네. 그냥 어차피 전기는 다 써야 되는 건데 네. 어 그냥 충전되면서 전력망이 되면 네. 되게 좋은 거잖아요. 엄청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워낙 공기업, 한국전력 공기업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또 네. 통신망 같은 경우를 워낙 그 국내 통신 3사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기존에 그 이쪽에 밀려서 아마 안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과연 네.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런 게 어떤 시사점을 가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네. 구글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서 빅데이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향후 IoT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린 에너지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실제로 IoT 기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기기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성공한 태양광 발전이 그 일본의 소형 가전 발전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에너지 월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에너지 벽 같은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소형 가전에 있어서 그냥 집안이나 아니면 소규모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이런 그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보급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테슬라 가고 있는 ESS의 상용화 ESS. 사업. 네, 네. 그런데 ESS의 가격은 기존 ESS 가격의 7분의 1 정도. 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많이 보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네. 시장 내에서도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IT와 에너지가 만나서 네. 새로운 ICT 컨버전스를 창조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빅데이터 열풍, 그다음에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컨버전스 열풍이 네. 결국 그린 에너지까지 같이 끌어올린다라는 네. 것이고요. 네. 그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비전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이 가운데에서 ESS라든지 네. 향후 2차 전지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시장 내에서도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주들 중에서 의미 있는 시장 비중을 갖고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목해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향후 전력망 배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HVDC 같은 그런 제품들은 분명히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자. 또 전력을 배분하는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가 네. 예전에 한번 이렇게 작은 업체도 하나 있고 네. 이거 100%인지 모르겠네. 네. 뭐 아시는 분이 그 회사 그 이사님으로 가갖고 네. 그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이름을 네. 바꿨나 보네. 그 회사가 네. 또. 못 찾죠? 네. 이름을 네. 또 바꿨나 본데 네. 가 있어요. 네. 근데 스마트 그리드가 아직까지 그렇게 LG, LS산전을 예전에 그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스마트 그리드에 포커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만큼 보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거죠. 저는 이제 저는 김종위원회 네, 그냥 네. 아니 나도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기술력이랑 그 네. 단가 싸움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정치인의 의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정치인의 의지. 네, 그게 그리고 이제 향후 큰 그림인데요. 네네. 이제 이명박 정부 녹색 성장하다가 이제 하고 원전하다 이제 잘 안 됐잖아요. 거기다 4대강 하다가 안 됐는데 지금 정부도 뭐 딴 거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쵸. 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그 제가 봤을 때 가장 앞서는 게 어떻게 보면 제주도거든요.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그게 그 같은 개념인데 2030의 에미션 제로거든요. 이게 2030년에 가면 그 화력 발전, 하여튼 뭐 발전 전부 다 그 그린으로 가겠다는 거, 특히 자동차 있죠. 100% 그 그린 에너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그걸 하나 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딴 지역을 안 쓰더라도 수많은 개발도상, 그 당시에도 개발도상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쪽에 많이 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비전이 있다는데 저도 한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얘기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도 올릴 건데요. 재밌는 거 하나 볼까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좀 해봐. 인바디. 인바디, 인바디 밴드 한번 볼까요? 인베드 밴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디스하더니.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아, 미밴드. 밴드인데, 네. 사람들이 많이 사서 네.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나 댓글 좋아하잖아. 항상.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인바디 보여. 밴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한국말이야 뭐야? 네, 추천합니다. 한국말이야 지금 써 있는 네. 게? 근데 네. 이제 사용 후기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분이 한 달간 사용하고 나서 네. 한 달간 사용하고 나서 이게 올리기는 쉽지 않은데, 인바디 이분은 체중계도 같이 가지고 있나 봐. 네. 근데 이제 한 10% 가량 차이가 난다. 네, 네. 인바디 체중계에서 직접 재는 체지방이라고. 네, 네, 네. 그다음에 걸음 걸음수가 SS 대비해서 삼성 거 대비해서는 20%가량 적게 나온다. 이런 더 운동을 시키려는 의미지. 근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네.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되나 봐요. 한 두 번 정도가량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인바디 밴드가 좋은 사람들 아직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확하게 네.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좋고 그 보게 되면은 네. 아주 정확하게 그런 측정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추세 네. 그러니까 많이 증가하느냐 아니냐 이 정도만 네. 보기에는 네. 참 좋은 제품인 것 같다. 그래서 코골이가 심해서 이거 찰 때 자고 확인해 보니 얼마에 몇이나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네. 코골이 이것 때문에 이 댓글 때문에 한번 사볼까 하고 훅. 한번. 아, 그거 애들 네. 처음에 많이 쓰는 거가, 그 핏핏이 네. 쓰는 거가 애들 그것 때문에 써요? 예, 예. 잠자는 거, 수면 체크. 잠자는 수면 체크 네. 때문에 이제 잠깐 많이 했었는데, 네. 가격은 지금 보게 되면 인바디가 지금 가격이 한 15만원 정도. 15만원 정도? 예, 15만원 네. 정도 내외로 네. 네.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 17만 9천원인데, 네. 쿠폰 적용하면 한 15만원 정도 살 수 있더라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쭉 보니까, 네. 또 안 좋다고 쓴 사람은 또 안 좋게요. 기대보다는 안 좋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다시 하려고 나오고 뭐 저 전화 알림 기능 때문에 산 이유가 50%인데 네. 지금 잘 안 올려준다. 잘 안 올려준다. 그러니까 버그 발생이 좀 있다. 뭐 이런 네. 얘기 했는데 그런 거는 뭐 어쨌든 해결될 거고. 해결될 거니까. 네. 그래서 더 그 추세를 보는 데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다. 다만 정확한 디테일한 부분을 하려면은 이제 그 전문 기기 좀 더 큰 거 이런 걸 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랬냐면 네. 맨 처음에 이제 아이센스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그걸 조사하다가 다른 데서 들은 얘기인데 네. 혈액으로 측정한 것하고 땀으로 측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래요? 땀,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체지방 성분이나 몸에 있는 성분을 측정을 할 때 네, 네, 네. 혈액으로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답니다. 네. 땀은 겨드랑이에서 측정하느냐 손에서 측정하느냐 측정 부위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혈당이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이제 땀으로 측정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이 혈액으로 측정하는 기술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더라.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기술력이 그 혈액 측정하는 그 기술력 있잖아요. 이게 나는 맨 처음에 뭐 혈당계 그거 얼마 뭐 만 원도 안 하는 거 그거 뭐 돈 되겠어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라 상당히 그게 의미 있는 기술이 그 이런 측정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측정 기술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더라라는 거를 그래서 이 혈액 측정 쪽에 대한 쪽에 좀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아까 얘기했죠. 잠깐 그 미밴드가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네. 스포츠 센터나 헬스 클럽 가시면 그냥 네. 딱 써 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가면 헬스 트레이너가 별것 다 아닌데 회원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오늘 한번 재드릴게요. 하면서 특별히 해주는 것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서 있잖아. 서서 네, 잡고 서서 잘 보세요. 하잖아요. 손을 양손을 잡고요. 맨발로 거기 발을 댑니다. 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2, 30만 원 그것도 인바디 사는데 또 보세요. 병원에 가보시면 그 없는 애들 보면 손으로만 잡는 게 있어요. 그것도 체성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거는 또 체중계에서 발만 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체성분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면 또 손목에만 하는 거잖아요. 인바디가. 갈수록 효과는 조금씩 좀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발가소를 맨발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그건 비싸니 그 갖고 다니면서 하니까 뭔가 좀 약간 적응이 떨어져도 그거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그게 추세를 아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 운동을 많이 해서 체중이 떨어졌다는 건 한 기계로 똑같이 계속 재면 네. 맞을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네. 정확한 수치는 절대 수치는 안 맞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이제 어떤 분은 샤오미랑 얘기했는데요. 약간 개념은 약간 다른데요. 샤오미 미밴드는 뭐 20불이면 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이게 16만 원이면 싸냐 비싸냐 하는 건 저는 이제 우리나라 후기는 처음 봤고 미국 후기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미국은 좋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미국의 핏빛이 한 230불 정도 하거든요. 200불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싼 레벨도 있는데 웬만큼 베스트바 이런 데서 사시려면 보통 한 230불 줘요. 그러니까 200불이 넘으니까 이게 좀 싼데 200불에는 거기 보면 물론 그 인바디보다 인바디 밴드보다 기능이 약간 부족한 게 있고요. 또 핏빛 일부는 그냥 그 시계도 잘 안 되고 거기도 그냥 그 장난감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있는데 그런 것도 한 150불, 60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이렇게 다양하다. 아, 근데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저는 하여튼 많이들 찰 거다. 그 정도까지 일단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죠. 지금 보시면 국민연금 삼성부산 더 샀다는 것도 무슨 얘기야? 국민연금이 삼성부산 지분율이 늘었어요. 네. 지금 아주 저미가용이고 네. 결국엔 캐스팅보트를 국민연금이 지고 갈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네. 이게 이제 그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림을 한번 보면 쉽게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 이제 이게 나왔는데 네. 지금 6월 10일 공시 기준하고 6월 4일 공시 기준이 다르죠.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지분이 네. 오히려 더 네. 늘었습니다. 이번에 보게 되면은 네. 국민연금도 지금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의결권을 확대했죠. 9.98%였는데 네. 10.15% 이렇게 네.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엘리엇 매니지먼트하고 네. 어제 말씀드렸죠. 일선신영 합치면은 9%대.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가 삼성그룹 우호 세력이 네. 이 KCC 지분까지 다 합쳐 갖고 20%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민연금이 이쪽으로 붙게 되면은 부결이잖아요. 네. 그죠? 네. 국민연금이 이쪽으로 붙게 되면 바로 부결입니다. 네. 바로 부결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소액주주까지 참여가 됐으니까. 네네. 근데 삼성 쪽으로 붙게 되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70% 이상이 되면서 바로. 아, 그게 쉽지 네. 않은게요. 그래도 안 네. 되는 게. 네. 그 재적 가반수에 3분의 2 찬성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70%가 참여했을 때는 전제해서 7 곱하기 또 3분의 2하면 47% 확보해야 돼요. 대충. 47%. 네, 그러니까 네. 그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네. 국내 기관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합하면 40%까지 돼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도 하고요. KCC도 하고 국민연금 기타 연기금만 딱 40% 되니까요. 7%는 더 확보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면 상관없죠. 70%가. 근데 그 정도, 왜냐면은,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많이 오지를 못하는 게 개인들이. 아,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도, 네. 뭐 이렇게 다 와서 그 주총에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위임장이 들어가죠. 그렇죠. 아, 뭐 위임을 네, 받았다고 네, 치면, 네, 그러니까 네. 엘리엇이 얼마나 위임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관건 중에 관건이,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하나하나는 벌써 그 저쪽으로 손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바빠진 거거든요, 삼성이. IS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ISS가 최고의 영향이 있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돈 받고 해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 지분이 31%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 보여주세요. 지분. 네네, 외국인이 31%거든요. 그 중에 7%가 저기 엘리엇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외국인 중에서 몇 프로가 얘네가 들지.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얘네가 네. 지금 보게 되면 31% 네. 지분율. 그러니까 숫자 싸움은 34%. 외국인 네. 34%. 또 늘었네.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32% 그런 걸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요. 네, 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은 3분의 1만 확보하면 되고 돼야 된다는 애는 3분의 2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이 쉽지가 않죠. 이러다가 뭐 국민연금도 예전 같으면 그러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제 나라에서 정하면 그래 훅훅 가는데 지금은 뭐 국민연금 안 해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은 국가 간 경쟁 제한 그런 거가 이번에 그 한미 FATA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이걸 뭐 질주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얘네들이 그런 어떤 또 소송전을 따들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좀 뭐 모르겠고 우리가 방향성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전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이 판은 결국은 어저께도 그런 얘기하니까 뭐 맞다 아니다 하신 분 계시고 사람이 다 틀리지만 의견은 저희가 뭐 한쪽을 뭐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개미 투자한테는 좋은 일로 결과는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거죠. 대주주나 그 최고 경영자는 기분 나쁘죠. 왜? 야, 내가 내 회사를 내가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웬 말이야 이놈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반대 행동하는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주식회사라는 거는요. 주주들의 주식이죠. 대주주의 주식을 기업 개인 기업은 아니거든요. 대주주가 개인 기업 하려면 상장시켰으면 안 되죠. 네, 네. 그렇잖아요. 상장을 시켰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벅스 헤스웨이가 그 상장 그러니까 자기 거 맞장으로 혼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그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삼성물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그 레포트 시간인데요. 네. 정말 이 부분에 우리 정말 이승원 대표의 정말 식견에 제가 다시 한번 놀랐어요. 무슨 식견? 그 진짜 한번 그 자료 그 저기 자기 한번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요. 네. 오늘 L전자 한번 자료 보시면은요. 찾아보시면 알 텐데요. 네. 이 L전자도 이 L전자까지가 우리 방송 맞다면 이건 약간 오버한 거지만. 네. 선도적으로 듀얼 카메라 모델을 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게 제목이 바로 나왔네. 네. 제목이. 네. 네. 제목이.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런 키움에서 나왔네. 키움에서. 그래서 내가 딴 데라면 얘기를 안 해. 네. 그래서 약간은 그런데 키움 주권 자료니까 우리가 네.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고 정말 L전자뿐만 아니라 역시 키움 주권은 우리 한 항아리다. 같은 편이다. 네. 이승원 대표의 영향력이 세다 해서 그 얘기를 한번 정리를 쫙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지금 네. 정말 중요한 자료죠. 이게 네. 듀얼 카메라를 이제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보셨잖아요. DSLR급으로 이미지가 나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800두 개가 1600보다 네. 더 입체감도 있고 네. 화질도 그 얘기 화질도 하시잖아요. 좋고 네. 그게 이제 나온 얘긴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HTC 1 네. 그 M8 모델에 듀오 카메라가 장착이 됐고 네. 400만 화소 울트라 픽셀 BSI 센서와 뎁스 센서를 장착을 했는데 저기서 잠깐만요. 저희가 어저께라서 작년에 10월 달에 이미 예고해 드렸잖아요. HTC의 네. 디자이어 아이가 나면서 전면 1600만 화소 기억나죠? 내년에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2015년에는 우리 카메라 화소나 전면 카메라가 핵심이다. 그 정도 카메라가 핵심이다. 그래도 얘기했었잖아요. 야, 정말 이승원 대표 대단해. 근데 이 HTC M8은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상도가 충분하지 못했다. 400만 화소짜리 두 개 장착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그때 시장의 조기 실험으로 끝났다. 네네. 지금 그 시장 시기상조 실험으로 끝났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인텔도 3D 카메라 트렌드에 동참하는 듯하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인텔도요. 네. 3D 인식 카메라 솔루션 리얼센스와 안면 인식을 통해 별도 비밀번호 입력 없이 잠금 해제가 가능한 네. 트루키 솔루션을 선보였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입체적인 인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변조가 어려운 안면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면 인식 카메라 안면 인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진으로는 이게 입체가 안 되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그러네. DSLR급으로 된 3D 두 개 카메라 두 개를 눈가리를 딱 두 개를 딱 끼운 다음에 딱 보면은 눈가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 입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 3D 스캐닝 촬영이나 아니면 그 3D 프린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거는 네. 이제 우리가 그 LG전자에서 LG전자 옵티머스 그 큐브 네. 3D 큐브가 나왔었죠. 예전 네. LG전자에서도. 이미 LG전자가 이걸 해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LG전자가 이미 이걸 해봤기 때문에 지금 9월 10일경에 출시할 초 프리미엄 플래그십 모델의 듀얼 카메라를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여기다 그러니까 이번에 LG전자 나온 거 G4는 메탈도 아니야.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저 칩도 네. 그 스냅드래곤 810 열 문제 때문에 발열 문제 있는 네, 발열 문제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거 썼잖아요. 네, 그것까지 난 잘 모르지. 810 칩을 안 쓰고 다른 걸 썼거든요. 네. 그래서 성능도 떨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성능도 네. 떨어져. 그다음에 뭐 메탈 케이스도 아니야. 네. 그래서 뭐 뭐 조리기 하나 갖고 승부 보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뭐 인정해 주나요? 네네. 아니 인정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다시 한번 9월달, 11월달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재도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듀얼 카메라를 채택하고 그 다음에 메탈 케이스를 선택을 해서 네. 이 초프리미엄 폰에 그러니까 플래그십 폰 중에서도 정말 이제 그 독보적인 그런 네. 폰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간에 특이한 거는 삼성전자의 이번에 그 거기에도 보게 되면 네. 그 AP에도 보게 되면은 네. 듀얼 카메라 처리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허. 네, 이미. 그래서 이제 듀얼 카메라를 지금 차세대 기술로서 지금 탑재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고요. 애플이 네. 이제 링스 컴퓨테이셔널 이미지를 인수한 것 자체도 네. 걔네가 이제 듀얼 카메라 그 처리 기술 전문 업체니까 네, 네. 이제 이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애플의 링스에 대한 인수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카메라 업체들이 네. 이제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된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관련주들에 대한 쪽들을 네. 좀 잘 봐야 되는 카메라 관련 쪽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몇 번 좀 봐주세요. 그러면 네, MCNEXT 뭐 MCNEXT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MCNEXT는 일단 실적이 되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예요. 네. 실적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고화소수 그러니까 카메라를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400만 화소짜리 두 개 낄 것도 아니고 800만 화소짜리 두 개 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 끼겠어요. 네네. 1300만 화소짜리 두 개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1600만 화소짜리 두 개 끼겠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800만 화소 이상이 되게 되면서 1000만 화소가 넘어가면서 네. 그 렌즈 검사 장비,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가 도입이 되는데 네. 그 모듈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게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들. 그다음에 아, 그래서 하이비전. 그다음에 네. 이제 검사 장비가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밑에 그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카메라 그 모듈 업체들에 대한 쪽들도 일시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아마 카메라 모듈 하게 되면 뭐 파트론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네.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아니고 네. 삼성 쪽에서 이제 비중 늘려가 있는 MCNEXT. 그다음에 현대차에도 납품하는 MCNEXT 이런 네. 거. 그리고 특히 이제 ADAS 시스템이 되기 위해선 그 문제가 뭐냐면 이미지 해석을 위해서 그런 3차원적인 이미지가 된다라면 네. ADAS 시스템이 좀 더 정교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속도를 빨라야 되고 거리 측정이 더 그렇죠. 그렇죠. 그 정확하게 있으니까 네, 그 원근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되기 때문에 네, ADAS 시스템에도 이 듀얼 카메라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네. 카메라 쪽이 네.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모듈 쪽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네. 하나 제 화면 이제 잡아주세요. 앞서 이제 CJ, CGV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동부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뭐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이요. 중국을 향한 헐리우드의 구애 작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새 계속 말씀드리는 이거 그 메르스 때문에 떨어지는 거 보면 약간 어렵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두 가지 전 똑같은 걸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 내용도 그런 건데. 중국 향한 헐리우드의 구애 작전인데 이건 솔직히 얘네가 래퍼도 너무 늦게 썼어요. 한 5달 전에 써도 되는데 지금 늦게 쓴 감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뭐 제대로 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 친구 래퍼들 잘 썼어요. 착한 그 참 잘했어요. 내가 주겠는데 보면 중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극장 사업은 그렇게 성장사를 밀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미 대한민국 제일 많이 본다 이거예요. 더 이상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1년에 12편씩 보라 강조하지만 않으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1년에 평균 우리나라 4.5개, 5개를 보기 때문에요. 이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요번에 좀 메르스 때문에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손해나겠죠. 그렇지만 그게 대세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도 마찬가지. 6월 달에 앉아갖고 뭐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안 되면 문제겠죠. 다만 이번에도 이게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어요. 왜? 중국이 또 갑자기 메르스가 났다. 그럼 폭락. 근데 지금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왔지만 중국을 향한 헐리우드의 구애작전에 딱 써있는데 이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 CJCGV도 중국 때문에 사는 거거든 사람들이요. 예? 근데 이제 그것 아직 한계가 있죠. 왜냐면 1년에 중국은 34편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코타란 게. 그래서 무진장 갈 수는 없지만 그런 거다. 예. 그래서 CHB가 있고요. 1위가 어디냐. 그래서 바로 차트를 몇 개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죠. 제 화면 그냥 계속 잡아주세요. CJ, CGV는 한 5위권, 10위권 하는 게 있고, 이게 완다 시네마입니다. 잘 보세요. 완다 시네마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 살 수 없어요. 왜? 왜? 심천에 거래되어 있는데, 올해 상장됐는데요. 올해 더블 이상 났어요. 그래서 이게 심천 시장의 성강통 내면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완다 스포츠, 완다 시네마가 1등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 미국 사람도 살 수 없잖아요, 지금 이거를.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영화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뭐가 잘 돼요? 주라기공원 있잖아요. IMAX 예매 안 돼서 난리 났거든요. 네. 제가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아, 나 그거 예매해야 되는데. 네. IMAX 있죠, IMAX. 네. 자,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여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IMAX 있죠, IMAX. 이거 어디 갔어, IMAX. 네? IMAX가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IMAX가요. 네? IMAX가 다 하는 것도 중국은 더 큰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죠? 그쵸. 큰 거 좋아하니까 완다 시네마가 극장 새로 질 때마다 이런 거 막 들어가는 거지, 지금 중국은. IMAX 영화로. 그래서 저는 하여튼 여러분들 그 해외 주식 하신 분들은 IMAX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IMAX.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좀 높은 분 만났을 때 자꾸 저한테 뭘 물어보려고 해. 아, IMAX는 한번 보세요. 내가 그렇게 실제 얘기하고 나서 딱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네. 어쩜 좋아, 이거. 어제도 상한가? 아, 어제도 사상 최고가? 오늘 새벽도 사상 최고가? 네. 좋은 방송이야? 네. 예, 오늘 1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켓레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좀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그죠? 네.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흘러내리고, 아까 어떤 분은 지적하셨다시피, 선물 지수가 좀 흘러내리네요. 약간 지금 흘러내리는 상태고요. 코스닥만 안, 코스피만 안 좋지. 코스닥은 뭐 지금 뭐 매우 뜨겁습니다. 코스닥도 네. 지수로 보면 똔똔이에요. 근데 종목, 어차피 뭐 똔똔인데 네. 내려가는 종목만 뭐 내려갔지.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오늘. 자기는 상승률은 상위 화면만 보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관심주 항목에 있는 건 다 시뻘건데 빨간 거 정도가 막 8% 9% 막 이러니까 전부. 아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간에 지수가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그 종목별 차별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시죠. 요즘에 좀 관심법은 네. 이성원 대표야. 뭐가 또 관심? 제이 콘텐츠 이런 것도 올라가고. 네. 나는 이제 그날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지만 아니 난 이런 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제일기획은 네. 계속 흘러내려요. 네네. 난 제일기획에 관심 많아요 저는요. 제일기획. 그리고 현대엘레인 어떻게 됐어? 현대엘레인도 오르더니 오늘 또 쉬네요. 오늘은 좀 쉬고. 오늘 쉬고 네. 있고요. MK 트렌드는 어떻게 됐나? MK 트렌드 좋아. 네. 아니요. 어저께 쉬었네. 있고요. 하나 좀 잠깐 보면 네. 보고 할 텐데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미국 주사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보세요. 제 화면 한번 잡으세요. 존경하는 피디님. 이게 보면 ETF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서요. 아니, 네. ETF는 지금 하나, 내일 하나, 어쨌든 뭐 뭔 상관이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하기만 하는데, 네. 하기만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한 특집이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아, 미국에서? 네, 많이 나와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논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키움증권에서 채널K 들어오신 분은 제가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 행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아, 근데 이게 보면 10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에서 뮤추얼 펀드 다 죽었어요. 계속 줄어들었어요. 10년 동안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의 개별 주식 매매 10년 동안 감소했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ETF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물론 이제 리타이먼트 한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요즘 나오지만 제가 이거 링크를 찍어 드릴게요. 그 시간 되시고 좀 하신 분은 이거 보시고요. 너무 길어서 안 나오네. 너무 길어서 안 나오는 건 방법이 없는데. 하여튼, 마크로더치나 이런 데 들어가서요. 뭐, ETF 링크 치면 검색이 될 텐데요. 이게 보시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대한 핵심 내용이 딱 여기 또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 화면 이제 잡으세요. 제 화면. 이게 영어로 써서 제가 좀 재생한 건데요. 여기 쭉 한 다섯 줄만 딱 내용이시면 되는데요. 뭐냐면, 지리적이나 어떤 섹터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맞는 걸 찾기가 갈수록 쉽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종목을 딱 찍고 이런 거가 네?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은 계속 바뀌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오는 거가 바이오 제약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우리 임상통 일상 간다 그러는데 일상에서 떨어질 확률이 95%라는 얘기예요. 97%. 이상까지 갔어? 이상에서 또 90% 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삼상가? 또 90%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놈이 그냥 20, 30년 동안 대박 버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종목을 살게 신태하는 거고요. 제일 여기서 결정적이 뭐냐면 여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게 엄청 종목을 찾는 노력이 뭐다? Not worth 예요. not worse. 뭐예요? 쉽게 해서 제가 이걸 2만 말을 써놨는데요. 쉽게 해서 그런 노력이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돈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섹터나 이런 것만 더 오히려 좀 검토하시고 그러면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이런 것들을 우리 서부장님 만나갖고 일주일 만나갖고 산쓰면 대박인데 네. 지금 이 시장에서 한미약품 사라고 해서 살 사람이 몇 명이 있겠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잖아요. 그잖아요. 네. 알면 사겠죠. 전 잘 모르거든요. 그럼 저번에 이 양님 당시 한미약품 사라 그러면 저는 안 사요. 왜? 제가 잘 몰라서 안 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타이거 그 헬스케어 인트에프 사겠냐고 그건 사거든요. 저는. 예. 근데 뭐 관점이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그 종목에 대해 너무 하나하나 그런 것보다 리스크가 워낙 크고 특히 다음 주부터 있죠. 다음 주부터 30% 가잖아요. 네. 지금 종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보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던 바이오주에 70% 떨어진 거 많이 있었잖아요. 간혹 있잖아요. 그게 다 임상 떨어진 거거든요. 그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주식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임상, 이상간다, 삼상간다. 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실패했으면 그거 이틀이면 반토막 나죠. 4일이면 완전히 현금 산 사람도 주식이 없어지거든요.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갈수록 ETF에 대한 선호도가 미국도 높아지고 유럽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계신 분의 지금 1700분 중에 지금은 10분이 안 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되잖아요. 5년 10년이면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500분이 ETF 할 거라고 있어요. 주매매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지금부터라도 많이 좀 연구 검토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가 정말 진심으로 드립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